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마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하니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 가네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는